This is my story, my story, my love song. Listen. 자꾸만 웃음이 나 내 생각하면 자꾸만 설레여와 내 생각하면 이런 게 사랑일까 기분이 좋아 이런 게 운명일까 기분이 좋아 그대는 나만의 love 그대는 나만의 love 그대는 나만의 angel 자만의 자만의 자만의 태양 사랑을 알게 해줘 고마워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I wanna show me love 하루가 너도 이내 행복해 Wanna love, wanna love, wanna love oh, 다 너를 사랑해요 다 너를 사랑해요 다 너를 사랑해요 정말 기분 좋은 걸다 나의 태양 다 나의 바다 다 나의 모든 걸 자꾸만 웃음이 나 내 생각하면 자꾸만 설레여와 내 생각하면 이런 게 사랑일까 기분이 좋아 이런 게 운명일까 기분이 좋아 그대는 나만의 love 그대는 나만의 love 그대는 나만의 angel 자만의 자만의 자만의 태양 사랑을 알게 해줘 고마워 show me love Give up.